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11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조선중앙통신이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 발사를 보셨습니다. 시험 발사를 통하여 함내 소음 준위, 발사 반축력, 탄도탄의 수면 출수 속도, 자세각 등 전략참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 발사가 최신 군사과학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이 검증 확인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시기에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지구 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하시면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계열 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전 대비되면 적대 세력들의 뒷잔 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으로 된다고 적들이 발편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발사 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들을 임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 무기를 가지게 됐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이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시험 발사 장소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위치나 시험 발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통신이 김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중부 동해안에 심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점으로 미뤄 시험 발사장이 심포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통신은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 발사가 최신 군사과 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에 실전에 배치되면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수중시험 발사 단계가 수중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탄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수준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탄이 사출 단계를 넘어 실제로 로켓 추진장치가 작동돼 장거리 비행 수준까지 이르는 시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는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요. 이어 13일에는 백령도 연평도 인근에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 최고리더의 일정을 두고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LBM이라고 하죠. 예,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예, 그거는 이미 2010년 11월에 미 본토 서쪽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죠. LA 앞바다에서 수백만 명이 실제 눈으로 보는 영상도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그 위협까지 한 북인데 그 뒤로 이제 5년이나 지나서 SLBM의 첫 시험 발사다. 이러면 이제 우습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사 시험은 이제 최신형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최신형이냐? 예, 그 구체적인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겁니다. 이제 북과의 네트워크가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또 이제 이러저러하게 다양한 정보가 좀 공개되면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 추측하기에는 기존의 이제 전략 잠수함이 아니라 소형화된 기동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그러니까 이제 SLBM도 이제 크기가 좀 작아지겠죠. 그런 발사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북이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 태평양을 비롯해서 어디든 간에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임의의 수역에서 임의의 시각에 미 본토든 뭐 어디든 간에 SLBM을 쏠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뭐 사드는 말할 것도 없고 MD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아, 코앞에서 쏘는데 뭐 고고도 뭐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이러한 능력이야 북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 더욱 첨단으로 발전시켜서 다시 한번 유대자본을 비롯한 미제국주의, 유럽제국주의를 압박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최고리더의 표정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실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만 봐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최첨단으로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이 이제 아주 객관적이죠. 보통 이런 보도를 남측에서는 이제 폄하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북은 한 번도 그런 보도에서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력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이나 지나서 물론 더욱 최첨단으로 개량돼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스스로의 실력을 감추는 그 과거에는 이제 이란을 통해서 많이 드러냈는데 그렇게 뭐 5년이나 10년 전 정도의 수준을 드러내 보이면서 압박하는, 당연하죠. 북미 반미 대결전 실제 일어나면 제3차 세계대전이고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최후의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인데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드러내 보이는 어리석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미사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명칭이야 이제 남측에서 붙인 것이고 실제로 몇 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위력으로 날아갔는지도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좀 더 근접한 정보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해안에서의 포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해에서 서해에서 북이 위력적인 무력 시위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남측의 중요한 대중투쟁 일정과도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한편 지금 이제 3, 4, 5월, 5월 아닙니까? 네. 예, 이제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의 마무리를 적어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취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공세들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3, 4, 5월 달에 군사적인 공세, 6, 7, 8월 달에 이제 외교적인 협상, 군사적인 대결과 이제 외교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5월 달에 마지막 군사적 공세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북은 실제로 핵시험이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를 하지 않고 이 정도의 군사적 공세로도 매듭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미국과 남의 그 전문가들, 정치인들 입으로 북의 핵실력이 여러 차례로 확인이 됐고 또 이번에 발사한 SLBM은 그 자체로 인공위성 발사에 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북에서도 핵시험이나 이제 인공위성 발사가 가지는 후과도 좀 감안하고 비용도 좀 절약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의 마지막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특기할 것은 이제 북이 선군혁명 이론대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북의 이제 선군혁명 이론에 기초하면 북의 혁명 무력과 북의 인민과 남의 민중, 해외 동포 이렇게 북남해외,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통일전선, 다시 말하면 혁명 무력과 통일전선을 각각 주도역량, 보조역량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이렇죠. 그런데 기존의 이제 막스레닌주의 혁명 이론에서는 이런 이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다가 북이 규명한 그런 이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에서는 이제 항일 무장투쟁, 항일 민족해방혁명의 실천적 경험을 총화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혁명의 실천적 경험을 총화하면서 이러한 성군혁명 이론을 사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이렇게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성군사상을 창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대 최고 리더가 사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특히 성군혁명이론, 성군정치이론을 그렇게 정립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인지 북의 김정은 최고 리더의 일정, 가장 중요하죠. 북은 수령이라고 불리는 최고 리더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죠. 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 난 보도들을 보면 최근에 군사적인 일정들은 경비행기를 개발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모하고 격려한 일정, 전투비행사들과 백두산에서 회동한 일정, 제5차 훈련 일꾼 대회 일정,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종합지휘소는 이제 센터죠. 그 완공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방금 얘기 나왔던 전략잠수함에서 이제 탄도탄 발사 시험 성공 관련 일정. 이 일정들이 각각 4월 16일, 4월 19일, 그리고 4월 24에서 25일, 5월 1일, 이게 이제 훈련대회죠. 그리고 그 직후 5월 3일에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센터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즈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5월 9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남측에 4.16 추모 일주기 또 4.18, 4.19 남측에서 이제 4.19 55돌의 즈음에서 그리고 4.24, 4.25는 이제 각각 민주노총 총파업과 이제 범국민 걷기대 날이었죠. 5월 1일은 이제 메이데이 투쟁이었고 5월 9일도 5월 6일 쓰레기 시행령 통과 이후 중요하게 문화재로 진행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 민주 민생을 수호하는 투쟁, 반박근혜 투쟁, 남측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변혁운동에 정확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북에서의 군사적 공세, 북의 최고 리더의 군사 정치 일정이 잡혔다는 것, 너무나 노골적인 성군혁명 이론대로 실천적 일정이 진행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앞으로도 내일로 다가왔는데 5월 16일, 17일, 18일, 5월 16일, 17일은 각각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전두환의 5.17 군사 쿠데타, 그리고 5월 18일이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죠. 이번에 35돌이 됩니다. 네. 이 일정에도 북이 그에 맞춰서 어떤 군사적 공세나 무력시위 또는 최고 리더의 군사정치 일정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가능하죠. 그렇잖아도 동해와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해안포 사격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또 북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세 변화, 코리아 반도의 정세 변화를 읽기 위해서라면 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북의 이제 이론을 특히 잘 알아야 하는데 북의 혁명 이론을 알려면 북의 이제 지도 사상을 알아야죠. 북은 주체 사상을 주체의 지도 사상, 혁명 이론, 영도 방법의 전일적 체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서 혁명 이론, 전략 전술을 이해할 때만이 북으로부터의 정세 변화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남측에 이제 북 전문가들이 있어요. 각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은 본질적인 이해보다는 현상적인 이해에 급급하더라. 어떤 통계 숫자라든지 보통 그것은 이제 남측에서 왜곡됐다든지 또 북의 탈북자들이라든지 뭐 연변에 있는 조선족 정도를 통해서 이제 들은 축소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달달달 이렇게 외워서 북을 이해해서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거다. 수박을 쪼개서 씨까지 깨물으려면 북의 지도사상과 혁명이론을 정말로 깊이 연구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북미 결정론을 경계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2000년대 이후 남측 진보 세력에게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북이 이제 미국을 꺾으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제 북남, 남북 관계 또 남측 내의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치 나이테처럼 물의 파문처럼 마치 동심원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퍼지듯이 이렇게 확산되는 흐름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남측에서의 민주주의 변혁은 남측 민중이 주체가 돼서 풀어야 한다. 북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것은 비주체적인 관점이고 그만큼 과학적이고 변혁적이지도 못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측에서의 지역적인 변혁이 남북, 북남, 전국적인 차원, 나아가 해외까지 포괄하는 전지역적 차원과 밀접히 연관지어서 전체 속의 부분으로 보는 것은 주체적이고 변혁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이죠.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전체 네. 속의 부분으로. 이렇게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을 변주법적으로 결합시켜서 보는 관점을 전국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전국적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남측에서의 지역적 차원인 민주주의 변혁에 남측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변혁적으로 나서는 것이 또 한편의 과학적인 견해라는 것. 네. 다시 말하면 전국 변혁 속의 지역 변혁을 보는 전국적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남측 지역 변혁에서의 남측 민중의 주체적 관점을 견제하는. 여기서 전자만 보게 되면 북미 결정론의 오류를 범하고요. 후자만 보게 되면 반국적 관점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지난 과정에서 적지 않게 있었던 현상인데 오늘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자주 조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데 대한 과제를 전제로 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위협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배합할 줄 알아야 한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5.18의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투쟁과 6.15의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성사시키는 투쟁 이 두 가지를 자주통일의 투쟁이라고 한다면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면서도 미국의 본질이 드러난 그래서 결국 반미 민족자주의 과제가 부각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주와 통일의 계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민주, 민생의 과제를 실천하는 물론 박근혜 정권은 자주와 통일에 반대되는 철저한 종미 4대 매국 정권이고 반통일 반북 정권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현재는 세월호 참사, 원세훈권 성환 정권으로 드러나는 관권 금권 부정선거 선거 쿠데타 그리고 노동자 서민 다중이는 민생 파탄 이 세 가지 과제와 관련돼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세월호 유족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자 서민 민중 입장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말살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은 자주통일투쟁이면서도 무엇보다도 민주주의투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반박근혜투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한편 자주통일의 계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배합해 나아가는 이러한 그 투쟁의 방향, 일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3월 연금투쟁으로부터 4월 세월호 투쟁, 5월 1일 메이데이 투쟁까지 노동자 민중의 가열차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4.16 연대 운영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부진 13명이 소환장에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월호 참사, 성한정 리스트, 민생 파탄을 책임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열기를 꺾기 위한 탄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막아내고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제 잘 싸워야죠. 예. 그 일단은 이제 연대체다 민주노총이다 이러면은 그 지도부들은 이제 구속을 이제 당연시해야 됩니다. 네, 일단 구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아, 대표들이고 무슨 죄가 있다고. 특히 그 박래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1월에 4년 약 한 3년에 4년 정도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 연대체를 책임지고 나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민주노총 지도부도 총파업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구속은 이미 이제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객관적인 이제 투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쉽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4.16, 4.18, 4.24, 4.25, 5.1, 5.2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냐면 수만 명이 집회 열고 수천 명이 본대를 이루고 수백 명이 선봉대를 이루면서 그게 경복궁 앞이든 안국동 사거리든 전선에서 전선투쟁을 벌일 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분의 1 정도로 매일매일 싸울 때 그래서 다시 이제 주말이 되면 원래대로 수만, 수천, 수백 이렇게 되는 예, 그것이 항쟁이라고 그랬죠. 네. 4.19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한 3주 정도 되면 정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 4.16, 4.18 때부터 철학투쟁이 전개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 그때부터 됐으면 최고선, 4.24, 4.25 때부터 됐으면 중간선, 5월 1일, 2일 메이데이 때부터 됐으면 최저선 이렇게 됐을 텐데 아 그렇게 안 됐다. 예, 마지막으로 메이데이 무박일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걸었는데 아, 민주노총은 가두행진 이후 서둘러 정리집회를 해버렸고 그 지도부는 물론 안국동 전선에서 밤을 샜습니다마는 아, 그때는 이미 민주노총의 대표라기보다는 개인에 가까운 민주노총 대열을 이끌고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것은 사실 집단의 대표라기보다는 개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인지 아, 안국동 전선에서의 투쟁은 매우 무맥했고 거기에 실망한 유족들은 그 다음날 목에 밧줄을 걸었죠. 유족들이 앞장서 길을 뚫으면 민주노총 대오가 들어올 것이라고 아, 사전에 합의 또는 예상이 됐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네. 아, 이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유족들이 아, 상당히 절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슴 아프게도 에, 5월 8일 유족 중에 한 명이 절망 끝에 목숨을 끊는 그럼 정말로 불행한 일,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죠. 네. 노동대호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 두 명의 노동열사가 아, 목숨을 끊었는데 이렇게 투쟁이 잘 안 돼서 그 속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면 우리 민중들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 잊지 말고 이러한 투쟁을 책임지는 지도부가 정말로 아, 가령 유족들이 목에 밧줄을 걸면 그 지도부도 목에 밧줄을 걸고 유족들이 철화를 하고 연행이 되면 그 지도부들도 역시 철화를 하고 연행이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족을 비롯한 투쟁하는 민중들과 연대체와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 먼저 이러한 각오와 결의로부터 에, 그에 맞는 이제 전략 전술 투쟁의 방법론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영화 명랑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각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쟁 전쟁의 지휘관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사직생 각오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울들목의 지략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거북선 판옥선에 이제 위력한 무기들이 나중에 회류가 바뀔 때 외선들을 충돌 파괴시키는 전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볼 때 유족들 덕분에 4월 16일부터 아, 수만 단위의 집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 5월, 6월에 걸쳐서 또 한 번의 이런 최고선, 중간선, 최저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예, 구체적으로 5월 16일부터 18일 5월 30일, 그리고 6월 13일, 14일 예, 모두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5월 16일부터 철학투쟁이 시작되면 최고선, 5월 30일부터 철학투쟁이 시작되면 중간선, 예, 구체적으로 이제 5.16, 5.17, 5.18,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투쟁들이고요. 5.30은 이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자고 한 날이고요.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만은 전국 빈민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민중들이 함께 총궐기 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 자주통일전국노동자대회가 있습니다. 네. 물론 6월 27일 토요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걸고 제2차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늦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듯이 일각에서는 이제 이른바 뻥파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임단투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정도의 총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6월 말이면 학생들도 방학하고 노동자들도 휴가철로 돌입되고 역사적으로 7, 8월에 항쟁이 일어났던 예가 없죠. 그래서 5, 6월에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때 5.16에서 5.18이 최고선, 5.30이 중간선, 6.13, 6.14가 최저선. 이때부터 이제 철학투쟁이 시작돼서 매일같이 투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항쟁이 되겠죠. 이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난 4.16부터 메이데이까지의 양상을 보면, 또 지금의 진보주류, 노동주류에 만연돼 있는 이제 분열상, 패배감, 관성화를 볼 때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또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세월호 학살,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민생 파탄, 나아가 남북 북남관계까지 최악의 상황, 쉽게 말하면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파괴, 민생 파탄, 남북 북남관계 파국의 상황에서조차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정말로 진보 세력, 나아가 진보 개혁 세력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실제로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떠나서 양심에 의거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에 밧줄을 거는 유족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 사활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제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수장됐다 눈에 뻔히 보면서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정윤회라고 하는 비선 책임자를 만났다. 정윤회하고 스캔들 의혹까지 있다. 초기 대응만 잘해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 더구나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고 미남합동군사연습 과정에서 미군 잠수함에 추돌해서 침몰했다라는 합리적 의혹까지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말입니다. 숱한 그 폭발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굳이 입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남측은 진보 세력, 운동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족들을 설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른바 대중노선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물대포가 아니고 최루액 대포입니다. 지난번 메이데이 때 발사했던 것은 군사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최루액을 물대포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최루액을 맞으면 완전히 깨져나갈 뿐만 아니라 뭐 눈이 멀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살인적인 폭력 진압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35년 전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 계엄령이 오늘의 쓰레기 시행령이죠. 네. 국회와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때 광주 학살이 오늘의 세월호 학살이죠. 더구나 전두환의 5.17 군사 쿠데타는 박근혜의 12.19 선거 쿠데타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그 5.17 군사 쿠데타 또한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본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5.16, 5.17 군사 쿠데타가 바로 12.19 선거 쿠데타다.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이 바로 박근혜다. 오늘의 광주 학살이 세월호 학살이고 오늘의 계엄령이 쓰레기 시행령이고 그래서 오늘의 금남로가 바로 광화문이다. 오늘의 전남도청이 바로 청와대다. 그러니 자연발생적으로 당시 광주의 민주시민처럼 서울, 전국의 민주시민들이, 민중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청와대로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공수부대가 총칼로 진압했듯이 이번에는 폭력경찰이 추리액 대포를 쏘면서 살인적인 폭력수단으로 정당한 시위와 행진을 진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폭력에 굴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의 결정적인 대중적 항쟁이 필요하다. 5월 광주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당시 광주 시민들처럼 서울 시민을 비롯해 전국에 투쟁하는 민중들이 한 사람처럼 떨쳐 나선다면 10만, 만, 천 집회, 본대, 선봉대 이렇게 토요일날 싸우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10분 1로 만, 천, 백 집회, 본대, 선봉대 이렇게 싸우다 다시 토요일이 돼서 10만, 만, 천으로 10배가 되고 이걸 3주만 반복하면 장담컨대 반드시 박근혜 정권 무너집니다. 네. 이런 민중의 항쟁을 견딜 정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힘이 가장 위력하다는 거.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줄 때 이 땅에 민주주의와 민권, 민생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 자주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3, 4, 5월에 군사적 공세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한번 그 재미난 일화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북과 미의 그 대결에서 그 새로 전학 온 이제 전학생과 기존 학교의 짱의 대결이다. 그 전학생은 뭐 이렇게 실력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한판 붙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코리아 모델 정세가 비껴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짱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교체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6, 7, 8월 협상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이 북미 대결전을 승리를 장식하고 짱 위치를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전에 어쨌든 짱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빵신부름을 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짱의 어떤 그 상징이 매점 보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빵신부름을 시키는 네, 그런 친구들 많이 거느린다거나 아니면 수학여행의 버스의 맨 뒷좌석에 타는 그런 걸 이제 짱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을 바로 이렇게 빵신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학여행 때 뒷자리 아예 못 앉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빵신부름 시킬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북의 경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일단 무상으로 이제 뭐 인도주의라는 이제 명분을 걸고 이제 식량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북이 어제도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특구 경제 개발구들이 이제 꽤 많아요. 신의주 황금평도 유명하고 원산 근처도 있고 뭐 황해도도 있고 주로 바닷가에 곳곳에들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하게 되겠죠. 말이 투자하지 이제 북에 이제 퍼주기예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제 북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북은 북식 표현들은 이제 모기장을 튼튼히 쳤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당과 함께 움직여요.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 없어요. 당을 통해 국가 정권을 움직여가지고 악덕 기업자들을 내쫓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북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특구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투자가 지지부진했죠. 유대자본을 비롯한 미 제국주의가 이제 통제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게 풀리는 거죠. 이른바 경제 봉쇄가 해제되는 건데 일반적인 거하고 다른 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쿠바하고도 또 다르고 뭐 베트남이나 중국하고는 뭐 더 다르겠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이런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곁으로는 이제 유대자본을 비롯한 이제 미제국주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왜곡하고 축소하면서 이제 언론을 조작하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겠죠. 사실 이번 다섯 번째 말고 지난 90년대 이후로 큰 것만 봐서 네 차례 걸친 북미 반미 대결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리아 전쟁 이후만 보더라도 68년, 69년, 76년 푸에블로 사건, 20의 21 사건, 미루나무 사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90년대 이후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93, 4년, 98, 2000년, 06, 07년, 08, 09년 그리고 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봤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소미 대결전을 대체하는 북미 대결전으로 진행됐고요. 06년 3차부터는 이란을 끼고 가면서 반미 대결전이 됐고요. 작년에 쿠바 미국 관계 정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챙기고 있고요. 또 유대자본의 전략적 성공이 소련과 동구를 해체시킨 것, 또 이슬람 세력의 이라크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미유럽 제국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브릭스를 다른 축으로 하는 IMF 국제통화기금, IBRD 세계개발은행,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이제 NDB 신개발은행, AIIB 아이브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것을 우측과 좌측의 시소에 놓고 하는 경제 지배 체제를 만들어냈죠. 이 세 가지가 유대자본이 이룬 성공이라고 한다면 소미 관계를 북미 관계로 대체하는 거, 반미 이슬람 세력에서 이란을 중무장시키면서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지금 이라크의 지도 세력 예전에 마흐디 민병대죠. 이 세력을 건지고 키운 거 그리고 이런 브릭스 NDB 경제체제로서 유대자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한다면 그 반대로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고립시키는 객관적인 조건과 북이 주체적으로 두 나라와의 사업을 잘해서 뭐 군사기술을 전수해준다든지 등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대자본의 전략적 실패 북의 전략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북이라는 머리 몸통이 두 팔로 중국과 러시아를 두 다리로 이란과 쿠바를 거느리고 있는 그렇게 해서 반유대 반미 반제 통일전선 무장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실질적으로 북은 이러한 반유대 반미 반제 무장 세력의 중심국이다. 머리와 몸통을 이루고 있다. 이미 그런 차원에서는 짱이다. 미국과 붙어서 다 깨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깨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비전문가 일반인들도 알게 되는 지금 웬만한 신문사의 기자들이면 다 알 거예요. 일반인들만 이제 모르고 있을 뿐인데 그조차도 올해가 지나면은 북의 표현들 혁명적 대경사가 이루어지고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열리게 되면 대전환 대변혁이 이루어지면 다 알게 되겠죠. 네. 빵심부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이제 군사적으로 대결해서 그 결과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게 되거든요. 북은 물론 이른바 인도주의적인 식량이나 뭐 의약품 또는 뭐 투자 그 자체도 뭐 실리가 있습니다만은 더욱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코리아 반도의 통일과 고토 회복, 나아가 이제 미 본토를 절반으로 잘라서 실질적으로 점령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체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 단순한 어떤 제국주의적인 지배주의적인 영토 확장이 아니고 사회주의 제도의 확산을 이렇게 보는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너무나 이제 통이 큰 목표를 굉장히 세련되게 적은 희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굴복시키면서도 자체 희생은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외부에서 보면은 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일 정도로 지연되는 이번에 5차만 해도 12년부터 15년까지 무려 횟수로는 12, 13, 14, 15, 4년에 걸쳐 있습니다. 아직 만으로 3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도 그 점을 신경 쓰고 계속적으로 최고 리더가 직접 나서서 실물로 보여주잖아요. 최근에 SLBM 발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김정일 선대 최고 리더가 말로만 이렇게 해도 다들 이해했던 것을 지금은 행동으로까지 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막바지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북미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된다. 서서 북으로부터 코리아 반도와 남코리아의 거대한 정치 지형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밥상이 차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밥을 떠먹는 것은 남측 민중이거든요. 그러한 주체적인 관점, 주동적이고 목적적인 노력이 없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건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이 미국을 꺾고 짱으로 등극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만은 그렇다고 남층의 민주주의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남측 민중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네,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그 이틀 전인 13일에 한겨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 92%가 이제 한국인이다, 남코리아 사람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 앰니스티는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723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를 차지한다고 밝혔고요. 이어 한국에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80여 명이 있는데 대체 복무 없이 병역 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날 전국 법원 1심 판사 280명에게 이 보고서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제가 학생 때 6개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사회운동하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아까 연대체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구속을 각오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덧붙이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숱하게 봤어요, 감옥에서. 남코리아가 이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인권이 말살된 동토대, 불모지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의무병제가 아니라 지원병제, 자원병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아요. 북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코리안대 남창호 회원이 양심적 병력 거부 상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용감하게 학생운동을 벌려왔죠.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과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선봉해서 싸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리안대의 메이데이 무박일 투쟁이라든지 뭐 민주국제 포럼이라든지 농성이라든지 너무 잘 싸우니까 그 보복으로 남창호 회원을 잡았어요. 양심적 병력 거부를 빌미로 해서.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제 코리아 연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물론 이거는 코리아 연대가 이적 단체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된 사례도 없고 재판도 진행 중이지도 않고 판결도 없는데 남창호 회원에게 이러한 죄를 덧씌우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법률적으로 황당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버금가는. 아마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여호와 증인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측의 법원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몇 시간 전에 남창호 의원의 이제 구속적 부심 재판이 열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2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석방 촉구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요례가 없는 일인데 아마 헌신적으로 학생운동을 전개하고 어처구니없는 그 코리언대와 연관지원보안법 위반, 또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좀 광범위하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특히 청년학생 운동가로서는 처음으로 9일간이나 묵비단식투쟁, 수사투쟁을 벌였죠. 네. 인정신문, 지문날인까지 거부하면서 어제야 겨우 보안수사대에서 이제 구치소로 송치됐는데 정말 돋보이는 빛나는 투쟁이 아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특히 남측운동권의 패배감과 무력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연대가 연행을 각오한 지난 그 4.16 메이데이까지 무려 13명이나 연행이 됐고 거의 전부 다 묵비 단식 투쟁을 했어요. 진영아 코리아 연대 산하 진보노동자회 사무국장은 12일간이나 단식 묵비 투쟁을 벌였죠. 세월호 농성장에서 단식 투쟁하는 와중에 연행이 됐기 때문에 묵비 단식은 이틀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단식 투쟁은 12일이었습니다. 네. 그 외 12명 전부 짧게는 이틀 또는 그 이상 묵비 단식 투쟁을 전개했고요. 인정신문과 지문날인도 거부하는 그 석방 투쟁도 참으로 완강하게 전개돼서 정말 그 보기 드문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고 관성화되는 구속되면 의뢰 탄원서 정도 돌리는 걸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경찰서에서 석방될 때까지 완강하게 투쟁하고 또 그 안에서도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코리아 연대 회원들이 보여왔는데 진영아 사무국장의 10일간의 단식 묵비 투쟁에 이어서 남창우 학생운동가의 9일간의 묵비 단식 투쟁은 정말로 큰 박수를 받아야 하는 돋보이고 빛나는 영웅적인 투쟁이다. 이런 각오와 결의로 전체 운동권이 싸운다면 그렇게 집회를 참여하고 가두 시위를 전개하고 본대와 특히 선봉대를 이뤄서 싸운다면 항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보주류, 노동주류가 5.18 광주민중항쟁 계승투쟁을 위해서 5월 17일 날 광주에서 여러 행사를 갖고 행진을 하는 것은 나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아쉽다. 왜냐하면 5월 16일 토요일 날 유족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충분히 투쟁하고 내려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4.16 연대에서도 6시에 겨우 문화재를 잡았다가 그조차도 취소해버렸어요. 마침 그 불교계에서 무차대회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의 교황 방문에 버금가는 행사가 광화문에서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다행히 코리아 연대, 횃불 연대를 비롯한 투쟁하는 시민 민중들이 4시에 남창우 석방촉구문화제, 5시에 광주민주항쟁 계승 및 박근혜 정권 퇴진촉구 집회, 네. 그리고 6시부터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있죠. 네. 합법적인 집회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 광화문 옆 동화면세점에서 4시에 문화제, 5시에 집회, 6시부터 행진, 청와대를 향한 행진, 코리아 연대가 앞장을 서는 그런 투쟁이 벌어집니다. 네. 정말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코리아 연대도 일부 5월 17일 광주에서의 행사 행진에 결합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5월 16일부터 17일, 18일 이어지는 2박 3일간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곳곳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치 90년대 범민련의 범민족 대회를 보는 듯한 네.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향해서 구람없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진보 운동 대우가 아닌가. 실제로 이번에 5.16 집회를 비롯해서 이 기간 중에 서울에서 정치로 실천적으로 투쟁하는 운동 대우는 코리안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90년대 범민련의 범민족 대회를 보는 것처럼 가장 원칙적인 투쟁을 코리안대가 앞장서서 벌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명쾌하고 풍부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5.16, 5.17,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8, 광주 민중항쟁 35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의 광주 학살이 오늘의 세월 학살이고, 어제의 박정희 전두환이 오늘의 박근혜입니다. 민주시민들은 광주 시민들의 항쟁 정신을 되살려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정의로운 항쟁에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